all. We party like a bitch, no pain. I don't remember when I was on chain. 잔을 채워 건배 brrr 주화처럼 okay. 내 회사보다 돈이 많든 가가 나야 okay. Showtime 와 누가 왔는지 우린 폭탄 줄을 만들지 힘 좀 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갈 때까지 가 우린 잘로는 안 굽기 쌓여 챙기고 한 모금 적시고 정신이 나갈 때까지 all night long 여자들인 게 low 나 tell me let me know 119에 전화 걸어 우린 back back back bling bling 과점오지 bling bling 눈이 부셔 24K bling Sunglasses를 더 구매해 안 친한 놈들의 악수에 무관심 차가워 헛기침 하게 눈웃음 한 방에 니어친 유혹해 박수 세례받아 우리들의 존재는 everywhere 영화 속 주인공 that's me 금은 보화 입마주머니 빠지지 않지만 절대 빼지 않지 난리 난리 나 우린 잘 빠진 한국기 스타일 챙기고 한 모금 적시고 정신이 나갈 때까지 all night long 여자들은 get low 나 tell me let me know 119에 전화 걸어 우린 back back back bling bling 과점 오지 bling bling 눈이 부셔 24K bling bling 과점 오지 bling bling 눈이 부셔 24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딜 가도 번쩍 내가 봐도 난 좀 멋져 물 만나서 첨벙 첨벙 bling 목걸이 와 귀걸이 bling bling 내 반지 와 신발이 bling bling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치 사치 사치 yeah. 저녁부터 아침까지 잔치 잔치 잔치 yeah. 샴페인 펑펑펑